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는 아니고 다정다감한 이길순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윤정 씨가 매주 수요일날 2시부터 방송하는데 길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정자동에 살기 때문에 2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아예 못 오겠습니다. 그냥 가깝게 사는 진행자들이 그냥 방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만만한 게 이 길순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당돌한 여자 김혜연이가 부릅니다. 2010년 1월 6일 책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화를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오늘도 뭐 땜빵 방송이라고 하니까 땜빵 방송이라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지나가는 행인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글인데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며 잠시 기대어 살아가다 주인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그네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바람이라는 돌이 나에게 날아오면 피해야 하고 뜨거운 햇살이 오면 그늘을 찾아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견디기 힘든 추위가 찾아오는 것도 나그네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인인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들지 마세요. 거친 돌바람이 불면 피하는 게 상책이지 내가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맞서다가는 자기만 손해입니다. 어찌하겠는지요. 하필이면 나에게만 바람이 불고 추위가 찾아오는 것도 세상 마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전화 오는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나그네는 조금 억울해도 참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기 삶의 끝이라면 억울하겠지만 자기가 가야 하는 더 좋은 집이 있는 나그네는 이해 못하는 돌이 나를 쳐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전화벨이 울리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바로 찾아가고 들려드리겠습니다. 741-1250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곡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추워서 뭐 무슨 신청곡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어제 저녁부터 그냥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길이 깡깡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아주 뭐 꼼짝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슬슬 기어왔습니다. 저는 덩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뚱뚱해서 그래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다음 곡은요. 이건 연주입니다. 구남씨, 구남 이름이 구남입니다. 가방을 든 여인. 예, 새해가 되자마자 눈이 폭설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애를 먹이고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서울도 날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서해 쪽은 아침 9시에 또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더군요. 아, 저희 아들은 지금 저기 뭐야 군산에 그 벌레 보러 갔는데 꼼짝없이 오도가도 못하고 지금 갇혀갖고 있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계속 새해가 들자마자 비에다가 아, 눈에다가 또 신종이니 뭐니 또 2009년도 또 후반부에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지금 폭설 때문에 또 장사가 많은 분들이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어떻습니까? 천재지변이니까 이렇게 잘 견뎌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 정말 춥겠습니다. 동상 안 걸리게 아, 얼굴도 좀 많이 감싸고 가끔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동상 예방도 되고 아, 조금 좀 덜 춥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 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요. 아, 작년 2009년도에 안 좋았던 일 모두 다 버리고 지금까지는 무효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올해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현이 부릅니다. 폼. 예, 연말에 여러분들 술자리가 무척 많았죠? 예, 오늘 여기 여드름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연말 잦은 술자리와 야근으로 고생을 한 직장인 조선희 씨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학창시절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넘어갔던 여드름이 요즘은 보기 흉할 정도로 얼굴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조선희 씨는 생리 때 약간의 피부 트러블을 제외하고는 피부 때문에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며 특히나 성인이 되어 여드름 증상이 나타나니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라고 말했다. 여드름은 의학적으로 사춘기 중 남녀의 얼굴 특히 볼과 이마에 많은 모낙의 염증을 말한다. 종종 가슴이나 등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여드름이 사춘기 등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순희 씨처럼 성인들에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다. 여드름은 신체 내부의 불균형 상태가 외부로 나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겉보다는 속치료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여드름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겉에 나타난 피부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한방요법이 각광받고 있다. 미래솔 한의원 원장은 성인 여드름은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음식 습관, 유전적인 영향들이 원인이라며 이들로 인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 몸의 화열이나 좋지 않은 혈액인 어혈, 순환 안 되는 수분인 담음 등 독소가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한방치료 등을 통해 내부 장기의 이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피부의 독소를 제거하는 매독요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여드름으로 생긴 흉터 등도 침치료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여드름 흉터나 자국 등은 여드름이 밖으로 나오면서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색소 침착이 이뤄진 것이다. 한방요법의 핵심인 침으로 그 진피증을 재생하고 다시 살이 돋아나도록 해주면 쉽게 완치가 가능해진다. 통상 한방에서 여드름 치료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각질과 피지 제거. 여드름이 심한 사람일수록 피지와 각질이 심한데 표피 모공 클렌징과 어성초 스티머 등을 통해 여드름을 압출하는 것이다. 단순한 각질 피지 제거 외에도 한방 약초 재생 프로그램도 있다. 2단계는 환농과 신부열 치료로 치료 단계다. 환농 청열 약침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드름의 염증이 심한 부위에 환농과 신부열을 치료하는 환농 청열 약침을 시술하고 안면부 노폐물과 독소를 빼내는 배독자락 요법을 시술하는 것이다. 3단계는 어혈 안면부 혈액순환 개선 단계다.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 가운데 얼굴에 순환이 안 되어 죽어 있는 피인 어혈 자국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굳어있고 혈색도 푸르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어혈 약침과 청안 약침, 척추 밸런스 테라피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 4단계는 내부 장기 이상이나 내부 독소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다. 직접 체질을 진맥해 내부 독소를 제거하고 생리 문제나 위장 문제 등에 대해 치료한 약을 쓰는 것이다. 예, 여드름은 관리를 잘못하면 2차 감염 등으로 악화되고 흉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고 빠른 치료가 중요하며 겉과 속을 동시에 치료해야 추가 재발도 막고 완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예, 여드름이 아주 문제입니다. 요즘은 또 어른이 돼서도 여드름이 또 생겨난다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여드름이 한창 많이 날 때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손톱을 막 짜면은 손도 고른다 그러잖아요. 아주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깨끗하게 자주 하는 그것도 일종의 예방이고 치료 효과에도 좋다고 합니다. 괜히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마구 바르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예, 다음 음악은 요즘 주얼리가 불러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베이비 원모 타임? 원곡 잉그리드가 부르는 원곡 들어보겠습니다. Bab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예, 제가 왜 이 곡을 올렸냐면, 아, 어느 정도 중년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아, 유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영화 있었죠? 대부. 아, 그래서 이건, 아, 이거는 영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아, 잠시 후에는 원곡 앤디 윌리엄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유명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부 또 유명했던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 영화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이렇게 평이 좋은 영화랍니다. 마피아의 두목인 돈 코르네오데는 재력과 조직을 총동원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대부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터프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에게도 라이벌이 있었는데 타탈리 패밀리라는 적이었습니다. 타탈리 패밀리에게는 총을 5발 정도 맞고 중상을 입은 돈 코르네오데는 죽기 직전이었으나 다행히도 살아나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부분은 대부의 막내 아들 마이클이 레스토랑에서 경찰 반장과 자기 아버지에게 총을 겨눈 타탈리에게 복수를 할 때이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한 두 번을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작전이 성공한 후에 마이클은 시실리로 피신한 후에 시골에서 어떤 여자에게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죽죠. 마피아 두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적에게 총을 맞고 저격을 맞고 죽습니다. 또한 장남인 소니, 포스트맨 왼쪽이죠. 소니 젤이 듬직했었으나 결국에는 패밀리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조직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누굴 죽이기로 계획을 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명씩 죽어나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 연기도 인상에 남고요. 예, 이쯤에서 다시 원곡을 한번 듣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부입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예, 박수 소리도 우렁차죠. 그 당시에 앤디 윌리엄스도 유명했지만 아, 이 노래를 어쩌다 부르면 아주 기립박수까지 받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예, 대부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오랫동안 영화를 한 기억이 있고 저도 두 분인가 두 분을 확실히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또 한 분이 봤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21, 22살 때였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아,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이 남는 부분도 좀 있었고,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 감독이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였고요. 출연이 마론 브랜드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우리나라 배우 박중훈이 비슷하게 닮았다고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 아, 알파치노하고 제임스 칸, 리차드 S. 카드텔라노. 아, 미국 범죄 드라마였어요. 1977년도 드라마를 했는데 그 앞에 영화부터 하고 드라마를 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였고요. 175번짜리 줄거리 이탈리아 섬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 그에게 부를 축적한 비토 꼴레오네 마론 브랜드죠. 암흑가의 대부였고요. 그가 부를 축적하면서 니노 로타의 수려한 음악이 한데 어우려 영화 예술과 상업적 재미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놓은 작품입니다. 그 영화 중에서도 알파치노인가 거기서 막 그 이탈리아 어느 섬에서 이렇게 막 음악은 멀리서 나오면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그런 장면도 나오고 아주 영상도 아주 굉장히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섬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이거 또 금방 읽은 거 내가 또 읽었네요. 예, 그가 풀을 축적하면서 터부시한 것은 마약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 소니가 마약 거래에 뛰어들고 그 계획을 알아차린 기존 마약업자들이 비토를 저격하죠. 비토는 목숨을 건졌으나 중상을 입고 그러자 아버지의 사업을 경멸하던 막내 마이클이 알파치노였어요. 피 속에 꿈틀대던 마피아의 본성이 솟아났고 마이클은 끝끝내 아버지를 저격한 범인들을 모조리 사살한 뒤 시칠리아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마이클의 복수 사건은 암흑가의 피비린이라는 싸움의 도화선이 됐고 혈기 왕성한 소니는 적의 함정에 빠져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집니다. 복수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비토는 전 미국의 마피아 두목을 초청 파티를 열지요. 한편 마이클은 시칠리아에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보스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나 마이클은 마약 조직에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에게 아내를 잃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전 봄 어느 공휴일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거는 영화를 보게 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는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해서 대개는 전작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형편없이 떨어진다. 뭐 심지어는 코플라가 돈이 궁해서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흑평도 받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가 그 당시 1부, 2부가 나왔는데요. 근데 엄청 좀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영화들의 진가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 한 2, 3년 후에 또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도,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람들을 캐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물론이고 나이 든 사람도 아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 그 영화를 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데니 보이. 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roses falling. It's you must go. and I must buy. But come y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r when the it's I'll be here in sunshine or in shadow. Oh,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음악이 굉장히 감미롭죠. 아, 목소리도 좋고요. 아, 대부의 마지막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아, 끝마칠까 합니다. 아, 가족의 모습을 생각해봤는데요. 물론 뭐 마피아단이었지만 아, 비즈니스 패밀리라고 이제 마룬브론도 하고 알파치노하고 아, 이제 가족이긴 하지만 부자지긴 하지만. 같은 이제 보스로서 이제 그러는데 사업적으로의 패밀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들만의 이해관계처럼 예,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 그의 아내 죽고 그 아들은 복사로 다니는데 그의 아내는 저격을 맞아 죽고 그 아기를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세례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막 살인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세례를 받는 이게 그런 장면이 막 엇갈려서 이게 아, 번갈아 나오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들의 청부 사건이랑 돈의 관계, 유해 관계를 어길시는 가차없이 내치는 모습은 냉혹함 그 자체였고요. 아, 마론 브론드가 죽고 알파치노가 패밀리의 대부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아, 영화 내내 약하게 보였던 가족의 모습은, 아, 더욱 선명해지게 나타났습니다. 매형을 죽이고 패밀리의 수장들을 죽이면서도 성당에서의 세례 장면에서의 모습, 예, 그 모습입니다. 제가 말했던 거. 누나를 꼭 껴안아주는 모습. 아내에게 매형의 죽음을 거짓말하는 장면 등은 아무리 냉혹하고 냉철한 대부의 자리자, 가정의 가장이라는 모습을 이렇게, 본 그런 기억이 나고요. 뜻깊은 영화를 좀 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았던 기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기억은 다 못하는데, 아, 그냥, 너무 큰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거창한 영화죠. 시간을 거의 3시간 영화는 한 거의 3시간 정도 했던 걸 생각합니다. 중간에, 쉬고, 그때 옛날에는 대작들은 보통 3시간씩 했어요. 중간에 한 번씩 한 20, 30분 쉬면서 또 계속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영화에서는 빠져나오고요. 앤디 윌리엄스의 곡을 한 두 곡 정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Tis way of giving. to be living. The golden crown that makes a man a king. Then your fingers touched my silent heart and taught it how to sing. Yes, true love's a many splendored thing. Then your fingers touched my silent heart and taught it how to sing. Yes, true love's a many splendored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at same.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Andy, Andy, Andy, Andy, Andy, Andy, Andy, Andy, 제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유창하게 좀 소개도 좀 하고 멋진 노래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텐데 영어가 짧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는 술 잘 마시는 것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술상무라는 말도 생겼는가 봅니다.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술자리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눈치껏 술을 마시지만 너무 빼는 모습만 보이면 사회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한의학에서는 엄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예. 우선 술 자체는 약으로 쓰인다. 의학에서 의라는 말 밑부분에 있는 유가 술을 의미한다. 즉 술이 병을 치료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말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은 성질이 매우 뜨겁고 모든 경락을 운행시키며 약기운을 운행시키고 온갖 나쁘고 독한 기운을 없애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장을 두텁게 하며 피부를 윤기있게 하고 우울함을 없애며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껏 이야기하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외부의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거나 장례식장 등의 나쁜 공기가 있는 곳에서 나쁘고 독한 기운을 막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몸의 정을 보충하거나 굳은 피를 몰아낼 때 쓰는 약은 거의 술과 같이 복용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술은 예부터 귀한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바닷물이 얼 정도로 추워도 술은 얼지 않을 정도로 그 성질이 매우 뜨겁고 독 또한 많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면 독기가 심장을 공격하고 위장을 뚫어 옆구리가 썩고 정신이 혼미하고 창란되며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생명의 근본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시면 정신이 손상되고 수명이 줄어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술의 성질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니 술을 따라 기가 올라가면 위에서는 담이 쌓이고 밑에서는 오줌이 막히며 폐에는 사기를 받아 마음대로 찬 것을 마시니 열이 속으로 쌓여 폐기가 크게 상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병이 가벼워서 구토, 땀 흘리는 것, 호는 것, 코 빨개지는 것, 설사, 가슴 아픈 것 등이 생기는데 이때는 발산시키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지면 당뇨 황달이 되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실명, 천식, 간질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술을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의보감에서는 술 마실 때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단 것을 술과 같이 먹지 말 것, 탁주와 국수를 같이 먹지 말 것, 얼굴이 흰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 술은 석 잔 이상 먹지 말 것, 많이 마시면 구토할 것, 술 많이 먹은 다음에 과식하지 말 것, 술 취한 상태에서 바람 맞지 말 것, 술 취해서 성교하지 말 것. 술독을 푸는 기본 치료법은 땀을 내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것이다. 즉 술독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구급 상황에서는 구토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숨을 많이 내쉬거나 대변, 뜨거운 탕수육에 들어가 있는 것, 뜨거운 물로 양치하는 것 등이 모두 술독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술독을 발산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먹을 만한 것으로는 칡꽃, 팥꽃, 칡뿌리, 배, 감국차, 조개탕, 오이, 연뿌리 등이 좋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신선불치단, 대금음자, 가로화해정탕, 만배불치단 등을 술독을 푸는 영약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본인이 후니씨가 오셨네요. 세상에 길 미끄럽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에 대단합니다. 본인이 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겠다. 술은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 술은 원래 무엇은 음식이든지 그렇죠. 조금만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이게 가장 인상적인 거지. 술 취해서 성교하지 말라. 그런데 남자분들은 대체로 보면 술이 취하면 더 이렇게, 섹스를 더 원하고, 부인을 더 못 살게 굴지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곡은 허영란이 부릅니다. 눈물 속의 핀꽃. 돌아보니 너무나도 참을 수 없던 고통이었어라.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책 읽어주는 시간 장윤정 씨 대신 이길순이가 진행을 했고요. 기술에도 이길순이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